테게리 보이 같이 길이 자꾸 보이네. 길이 자꾸 보여. 톡톡이 안경 점장님과 손잡네. 점장님과 손을 잡았지. 난 2.0. 난 2.0. 난 2.0. 깨시게 돌려 2008 내 나이 21살이 되지게 약해서 늦은 고3 티다로다 티다로다 내 고향 주소지는 이미 알고 있지. 잠꾸러기 택시 아저씨 잠꾸러기 택시 아저씨 땜에 자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울포천 상동 중동 홍대를 지나가서 찍어 이태원 해밀턴 호텔 늘 지각을 하는 애는 시간을 맞추느라고 애태워 right on that all a. 표를 찢어버린 차례 표를 찢어버린 차례 차례 흰자만 남아 검은자는 없지 분노대절정에 야 500에 30 월세를 구하지 부동산에 큰 손들과 손을 맞잡지 이건 나로 빅딜 큰 상관은 없어 내 집이 고작 10평 남짓 쉬어도 난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를 눈치 보지 않고 한단 것의 의미를 둬 쓸려가지 않아 똥물에서 끼지 않아 무엇보다 뚜렷하지 나의 목표 일이 자꾸 꼬이네 일이 자꾸 꼬이네 머릿속은 복잡해 머릿속은 복잡해 커피 끝에 길이 보이같이 길이 자꾸 보이네 길이 자꾸 보여 톡톡이 안경 점장님과 손잡네 점장님과 손을 잡았지 난 2.0 난 2.0 난 2.0 난 2.0 간에 피부 아갓 멍고 이내 공공 보다 아주 조금 못한 내 시력은이 점령 뚜렷하게 보이는 목적지 이제는 죽겠네 용용 내 눈에 들어온 미래 부모님께 억대로 드리는 용돈 내 영역엔 아무도 없어 언제나 홀로 외롭고 너도 에 누구는 나보고 신가 때나 때문에 생긴 의도치 않은 신성 모두 난 내 평생의 신앙 때문에 먹어야 돼 내가 사랑해야 할 새끼들의 조롱 내 안에 노함과 내 안에 가치관은 언제나 함께 여동 내 앞길 너무 뻔히 보이는 창대함과 동시에 파리들이 꼬이는 던져 연자들의 리비침이 꼬이는 간식 덩어리들이 모이는 너와 내 enjoy는 먹대 본인의 가치를 관심이라는 것에 맞추는 너한테 나가 근데 너가 날 원하는 이유는 내가 잘 알지 비와인은 완전 구별된 놈인 걸 알아 일이 자꾸 꼬이네 일이 자꾸 꼬이네 내 머릿속은 복잡해 커피 끝에 길이 보이같이 길이 자꾸 보이네 길이 자꾸 보여 톡톡이 안경 점장님과 손잡네